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권연대가 5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 것이라고 죄친 트럼프의 망발을 규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이댔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성단체들이 미국 집권자의 망발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서 4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